정말 좋아요. 나만을 사랑해주는 누나가 있어 정말 좋아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누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 시간도 못 가 후회했어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내 모든 걸 아껴주고 이해하는 누나야.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챙겨주는 누나야. 오늘도 내일 모레도 같이 있고 싶은 누나야. 누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. 나만을 사랑해주는 누나가 있어 정말 좋아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정말 좋아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누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 시간도 못 가 후회했어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내 모든 걸 아껴주고 이해하는 누나야.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. 나만을 사랑해주는 누나가 있어 정말 좋아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 누나가 있어 정말 좋아요. 내가 사랑하는 누나야.